서른다는 걸 알아. 진심을 말해줘. 결국 다 흉터틀로 돌아오니까. 힘내란 뻔한 말 난 하지 않을 거야. 난 내게 들려줄게, 들려줄게. 내가 뭘 했어, 이길 걸 했잖아. 믿지 못했어, 이길 수 있을까. 이 기적이 아닌 기적을 우리가 만든 걸까. 난 여기서 꼭 네가 내게 다가와준 거야. I do believe your galaxy. 듣고 싶은 너의 멜로디. 널 은하수의 별들은 너의 하늘이 과연 어떻게 수놓지. 날 절망 끝에 결국 내가 널 찾았음을 잊지마. 넌 절벽 끝에 서있던 내 마지막 기유야. Live. 내가 날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눈을 하나 만들자. 너의 맘속에 다 속에 다